mos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rap,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rap. Shake it. In mode we don't we go we make it. Get that thing, that thing. Gotta get that, gotta get that thing. Non ha ghiacciato un separate. Allo adesso do non la mano un video. Modo dego scepo e fa parati. Noi non ha pezza. Scepe, come a holiday. Nucchiava ciango che si. Yo, che c'è anche green già nel trio. Nessun giacan che posso già papi. Do tappa nel tipi di. Moschke rap, moschke rap. Moschke rap, mo moschke rap. Moschke rap, moschke rap. Moschke rap, mo moschke rap, rap. Moschke rap, mosc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shke rap, mo moshke rap, rap. Yuto다. Y부터 유지오 모두 박수를 쳐 비가 나도 손을 닦아내고 돌아 걸었어 음악의 힘 You know what I mean 누구보다 내가 잘해도 I win yeah 뭐를 원하는 건지 어쩌다 이런 건지 못하는 미래 예지 모두 있지만 알기 위두위에는 언어 없이 yeah. 그냥 말해버려 쓰기도 못하지 잘 느껴봐라 이곳은 광란 애밤 들어봐 나는 박자와 장단 낯간지러운 상상에 깜깜한 밤에 의외로 대화는 간단해 뭔가 몸이 부딪히는 그녀의 부리부리한 눈에 숨어 쉴듯 yeah Just like babe 날 만끽해 이젠 비슷한 날들과는 peace out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뭐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뭐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흘린 땀을 씻어내고 멋있게 랩 멋있게 돼 멋있게 돼 지난 날을 밀어내고 멋있게 돼 멋있게 랩 멋있게 랩 흘린 땀을 씻어내고 멋있게 rap 멋있게 돼 멋있게